살아 슬퍼하지 않아 돌아가신 엄마 말하길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 말 무슨 뜻인지 몰라도 기분이 좋아지는 주문 같아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중얼거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아픈 내 마음 멀리 날아가네 소리는 함께 놀던 놀이 돌아가신 엄마 소리는 너도 해봐 눈을 감고 소리를 질러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아하 눈을 감고 바람을 느껴봐 엄마가 쓰다듬던 손길이야 멀리 보고 소리를 질러봐 질러봐 아픈데